조선노동당 출판사에서는 삼지연 군을 훌륭히 꼬리기 위한 투쟁으로 전체 군대와 인민을 고무추동하는 선전화, 삼지연 군을 혁명의 송지답게 전국의 번복위군 표준군으로 꾸리자, 삼지연 군 꾸리기에 필요한 자재와 설비들을 제때에 생산 보장하자를 창작해서 내놓았습니다.